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유한에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제 이 독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거룩히 모십시오.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우리가 가진 희망에 관해서 누가 물어보면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준비를 잘 하고 계신가요? 어떤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죠. 하느님 나라를 희망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 자녀로서 영원의 행복을 살아갈 것을 희망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준비할 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런 말을 준비하는 거야 뭐 금방 준비하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삶으로도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말로만 그걸 희망한다고 하고 실제 삶은 그걸 희망하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여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답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답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럼 영원한 삶을 기다리고 있고 또 하느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을 희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겠죠? 네. 다른 사람들은 죽고 나서 그냥 모든 것이 끝난다면 굉장히 두려운 일이겠지만 죽고 나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 나라에서 이제 고통 없이 슬픔 없이 행복을 살아갈 거라는 것을 정말 굳게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지금 당장 그것이 슬플 수 있죠. 못 본다는 것이 슬프고 다시 이렇게 만질 수 없다는 것이 마음 아플 수 있지만 하늘나라에 미리 가고 또 먼저 보내놓고 나중에 거기서 다시 만날 것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희망을 갖고 거기서 좌절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느님 나라에서의 삶을 희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세상만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끔씩 그것이 상충될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그 은총을 선택할 수 있어야겠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희망은 하나님 나라고 영원의 생명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삶의 모습이 있죠. 예를 들면 네, 살인하지 않는다든가 또 거짓말하지 않는다든가 주의를 지킨다든가 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런 행동들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 세상의 그 정말 값진 것이라고 하는 것 정말 작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뭐 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회가 올 때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은총을 지키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고 어리석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자랑인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값진 것이고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그 가치들 정말 형제처럼 지내는 그런 것들 가난한 사람들을 어차피 보지 않고 정말 존중하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며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이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것을 정말 우리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희망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알려주시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답하기 위해서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노력하지 않아도 삶을 사는 그 모습 자체가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충실히 그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합시다. 그럼 잠시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 가집시다. 내가 정말 희망하고 있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희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나는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